지금 타양 하늘 아래서 생각해 보니 어린 날의 꿈은 간 곳이 없네. 사랑했던 내 마음이 내 사랑을 앗아갔네. 말 없는 저뚱만이 알고 있다네. 사라져간 나의 사랑, 가슴 아픈 그 추억은 흐르는 저 강물만 알고 있다네. My love to take on, to take on just a little more. Don't be sad when the world is wrong. Down by the banks of the Ohio. That'll be mine. In others I'm seen to win. Down beside where the waters flow, down by the banks of the Ohio. 그던 눈나그네 길 언제나 끝나려나 다시는 오지 않은 그 시절 폴트랜 타운 꽃이 피면 언젠간 지듯이 나도 그렇게 사라져 간다네. 행복이든 불행이든 언젠간 흙이 되어 말없이 간다네. 간다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지 않네. 웃으면서 길을 가는 내 마음 다시는 안 오리 안 오리.